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배치 초래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송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 조지 전국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5일 서울의 특검 사무실 앞에서 사드배치 문제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6일 박근혜 탄핵을 색깔론 청산의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